온 하루는 어때 남는 하루는 어때 이제 우리 정말 헤어질 것 맞지 눈물도 하나 아무렇지 않아 이제는 정말 눈물도 하나 하루가 지나고 늘 똑같은 하루가 지나고 내 마음 한 곳속에 깊게 박힌 이름 더 깊게 박힌 가시관을 가슴을 찔러 눈물이 흘러 울고 싶은 만큼 그만큼 울었더니 눈물이 안 나 그렇게 울고 나니 눈물이 안 나 이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텅 빈 방 안에 텅 빈 내 가슴 노란 가시관을 가슴을 찔러 또 어김없이 눈물이 흘러 다시 또 울고 싶은 만큼만 꾸들어 이 짓을 언제까지 계속 할런지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하루가 지나고 늘 똑같은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온 하루는 어때 남은 하루는 어때 이제 우리 정말 헤어질 것 맞지 눈물도 하나 아무렇지 않아 이제는 정말 가는 군중 속에 섞인 내 모습은 자랑하게 짝이 없지만 어쩌면 바랬는지 몰라 혼자만의 생활 너라는 감옥에서 내가 나를 꺼내 누가 누굴 탓해 집착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잖아 왜 자꾸 남을 탓해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 아름답던 추억도 퇴색돼버렸어 내 멋대로 살고 싶었어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어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내게 맞추길 바랬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러길 바랬어 조금씩 지쳐가는 너를 보면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소리치면서 그러는 나를 보면서 내가 더 잘하겠다고 울던 너였어 온 하루는 어때 남은 하루는 어때 이제 우리 정말 이제 아프지마 더 지치지마 다치겠어 미안해 행복해야 돼 꼭 나보다 행복해야 돼 다시 나 같은 놈 만나면 안 돼 넌 나보다 잘 살아야 돼 제발 행복해야 돼 생각보다 안 힘들어 더 흐린 눈물이 없어 아플 마음이 없어 이젠 정말 정말 헤어진 거 맞지 오늘부터 혼자인 거 맞지 아프게 해서 미안해 지치게 해서 미안해